소리 없이 다가와줬어. 내게 손 내밀며 웃어주었지.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 꿈을 꾼 것처럼 멀어져 가네. 커져버린 그리움을 이제 견딜 수 없어. 왜 몰랐을까 사랑한다는 걸. 가고 싶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어.